마, 마, 맥기나라고, 마. 내 전에 만나봤는데, 그 영 바보 아니더라. 그 되게 들어봤는데, 그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. 그 좀 맥기나라, 이렇게. 부탁합니다.